두 신자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한 신자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지 이 땅에 금을 거놓고 이 돈을 던져서 이 한쪽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쪽에 떨어진 돈은 내가 갖는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신자가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네 그랬습니다. 그걸 들은 처음 신자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었더니 나는 하늘로 돈을 던져서 공중에 머무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는다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재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뭘 받기 위해 나왔다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가에 의하면 이 청년은 산헤드린 공회원, 꽤나 젊은 나이에 아주 출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는 것은 이 청년이 얼마나 구원과 영생을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물으시기를 너는 계명을 잘 지켰느냐? 거기 여러분 이제 19절에 계명들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다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일이라면 아주 발벗고 나섰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청년의 재물 생활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는데 즉 예수님이 보십니까? 이 청년에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재물 문제가 청년에게 영생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22절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컴컴한 얼굴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도 어디에서 구원이 막혔느냐? 바로 재물에서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재물과 돈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특히 성경은 이 돈과 재물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돈이나 재물에 관해 언급한 곳이 2,300군데나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이 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이 재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른 재물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재물관,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 생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강단에서도 사실은 재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교역자,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이 재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놓고도 거기에 탁 막혀서 가로막힌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른 재물 관리, 성경적인 재물 생활을 이 가지고 이 재물을 관리하면 이 재물은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재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재물을 관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놀라운 신앙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재물 생활을 감당하심으로 신앙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재물 생활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더 나아가서 이 재물 생활을 하나님 원리에 따라 감당하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 생활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는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은, 우리의 이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지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재산이나 또 기업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관리하고 당장 내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잘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내 것, 네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겁니다.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기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다가 남에게 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에게도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면 달라지는 게 엄마 아빠에게는 주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아는 거예요. 뭘 할까요? 아, 내 거가, 내가 지금 먹는 이 간식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아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엄마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달라고 할 때 얼른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고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는 그걸 깨닫습니다. 아이가 뭘 배웁니까? 아하, 내 것을 주면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는구나. 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유권을 깨닫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오늘 내가 가진 이 모든 건강과 재물과 심지어 자녀까지라도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 다윗왕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용장이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런 용장이면은 보통 왕들 같으면 왕국을 더 넓히고 그리고 명성을 떨치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의 소원은 그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최고의 재료들,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여오고 최고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가 자기 재산, 사유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금 3천 달란트는 금 만 킬로그램이에요. 만 10톤입니다. 10톤. 대충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이게 대략 4천억인가요? 그렇더라고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성전 벽을 금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또 성전의 이 그릇들을 다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많은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많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남아서 드린 게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다윗이 일생을 통해 안 게 뭐냐 하면 아하 영광과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은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막 거짓거리 되어서 다닐 때 누가 그 거짓 인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아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가진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마친다고 할 때 인생 중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건 자기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에 저희 가정에 여러분 다 영주권 받으실 때 간증들이 많으시죠? 저희도 영주권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여기 그 등록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길이 있다면은 영주권이 나오는 거였는데 당시엔 영주권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그 비자 에이전트에게 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제가 좀 어떤 일반 영주권이 됩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고민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안 됩니다. 이분이 목사님들을 수백 명을 해준 분이거든요.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 다 3년이 지나야 신청을 했는데 저는 그때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저에게 지금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때였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근데 제가 그때 영주권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제가 영주권 받기로 아예 안 되겠지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제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자기가 알아보니까 제가 영주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례가 없어요. 또 아 그분은 변호사니까 그냥 된다고 말했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안 되겠지. 근데 우연한 기회에 변호사를 만나게 돼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믿지를 못하니까 저를 앉혀놓고 이러이러이러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주 확신을 심어주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에 그게 그렇게 된 예가 없으니까 확신이 서질 않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정말로 이 서류들이 막차로 그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게 들어가서 영주권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류를 넣은 지 석 달이 지나서 한참 만에 연락이 왔는데 이민관이 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연말 아주 마지막입니다. 남은 게 전화 인터뷰인데 제 생각에 갑자기 그 이민관 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게 좀 인터뷰 요령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그거를 급하게 제가 이 주말 전에 그걸 배워가지고는 주말에 와서 그 인터뷰를 예상 그 질문과 답을 준비를 했어요. 아니 이상하게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주말에 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놓고 다음 월요일 날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사실은 피곤한데 좀 눈을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요. 그래서 그 아침 새벽에 2시간 반을 제가 준비한 그 예상 질문과 대답을 쭉 보고 그걸 다 마치고 나니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민성 직원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반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당황을 했지만은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그런데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년 내내 제가 저희 가정이 영주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이민관을 놓고 기도해 좋은 이민관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이민관이요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럽게 인터뷰를 해주는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대학 가는 그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영주권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은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영주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그런 거는 하나님께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든 당하는 모든 이 삶의 모든 것들 재물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 영광과 권능과 위대하심과 모든 존귀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라. 여러분,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 재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섬긴다 그래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쓰라고 주신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재물을 섬기고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바뀝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재물을 위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이 하나님 자리를 가장 쉽게 빼앗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 그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밭을 팔고 그 돈을 받고 보니까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더니 그 탐심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값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와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부 다 판값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재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재물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재물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얻은 재물이니까 내 재물이라고 말을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남의 돈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 재물이다.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비유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수확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엄청난 수확을 내가 수고한 거니까 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수확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는다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과연 내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내 재물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내 재물이 아닌 것,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오늘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의 청지기. 처음에 뭐예요? 재물의 노예, 재물의 주인, 세 번째는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뭘 알았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는 의도와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의도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장사를 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자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큰 우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잘 양육하라고. 이것을 알 때에 자녀 양육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사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기셨을까요? 잘 사용하라고, 잘 선용하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각 위원회와 부서가 세워지고 직분을 다 맡겨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직분을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 각자마다 귀한 재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드는 은사,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사, 어떤 분은 수리하는 은사, 참 은사들이 많아요. 야, 어떻게 저런 은사들을 갖고 있을까? 은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다 잘하시는 거 있지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른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물, 자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맡기셨는가?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요, 거기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맡겼을 때 잘 선용한 자에게 그만큼을 더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야, 이 사람은 내가 이걸 더 맡길 만하구나. 다섯 달란트를 더 맡기고 두 달란트를 더 맡기고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된 재물 관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요, 복된 재물 관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11조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11조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의 유래를 아십니까? 11조의 출발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는 11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출발은 모세 율법 이전입니다.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십일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십일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모세 전에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예. 아브라함이 원래 유목민인데 그 어떻게 그런데 이유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훈련한 군사들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승리를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승리하고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을 군사를 가졌는데 어떻게 네 나라가 연합한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근데 말도 안 되게 이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신비한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이건 내 승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다. 그래서 그는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신비로운 존재 하나가 나와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멜기세덱.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에게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도 다 소돔 왕에게 그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11조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11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내 말로가 아니라 재물로 고백하는 게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재물 생활에서는 안 되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재물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11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재물로 이 구원의 생활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고 이 재물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활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의 원리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도 풍성해지고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라는 것을 이 11절을 통해서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이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11절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저희 아이들이 먼저 다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들도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더 이와 한 김에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영주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 등록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헌금을 줄여야지. 헌금을 줄여야 맞지. 그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나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11절을 포기합니까? 저와 저희 가정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비자 인터뷰를 할 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이민성 직원에게 제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교우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해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이민성 직원이 좀 당신 와이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비자 당사자만 인터뷰를 하지 그 배우자까지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엄청 당황했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7, 8번 저희 집사람이 제 인터뷰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랬나 나중에. 근데 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게 배우자가 그 영어 시험 점수가 없으면은 영어 공부를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한 7,000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야 이걸 또 어떻게 하나 막 걱정이 막 이제 밀려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영주권이 다 나왔어요. 다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야 그 돈을 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주권이 나왔다면 그 저희 집사람도 그 인터뷰로 그게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원리는 뭐예요? 내게 있는 지금 수입을 이 수입에서 아끼고 아껴서 그 7,000불을 마련하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아예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이 재물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은 진리이고 어떤 말씀 아 이건 아니야. 안 됩니다. 그거는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 재물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는 그래서 풍성한 신앙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